경야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 지나이다 그리치한우이 몰도바 공화국 사회주의자당 위원장이 선물을 드렸습니다. 경야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 드리는 선물을 조선노동당 대표단 단장으로 몰도바 공화국 사회주의자당 창건 20돌 경축 행사에 참가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수영 동지에게 3일 그리고리 노바크 몰도바 공화국 사회주의자당 전국 리사회 부위원장이 전달했습니다.